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근 조체사상국제연구소와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연구 전국연락회에서 편지를 드려왔습니다. 편지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로 추대되신 5년 기간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사상과 영도를 빛나게 계승하시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구현하심으로써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앞길은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차넘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목한 환경 속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경제건설을 다고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전횡을 완전히 짚부셔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심과 낙관에 넘쳐 반제자주 사회주의 길로 위풍당당히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진보적 인민들에게 고무를 안겨주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 각하를 따라 배우며 조선인민의 정의 위협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